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0일 전투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전력공업성에서는 200일 전투 첫 달인 6월에 70일 전투 때에 비해서 순시로 30여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증산했으며, 령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첫달 계획을 107.6%로,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첫달 주최철 생산 계획을 140%로 넘쳐 수행했습니다. 이팔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는 지하처염수로 생산한 소금에 의한 가성소다 생산을 활성화해서 6월 계획을 110%로 넘쳐 수행했으며, 원산구두공장에서는 6월 27일까지 6월 계획을 160%로 넘쳐 수행했습니다.